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조람회 개막식이 5일 3대 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경제무역부문 일꾼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조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발언자들은 전람회가 나라들 사이의 친선을 도모하고 다방면적인 경제무역 거래와 투자, 과학기술 교류를 광범위 벌리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람회는 8일까지 진행됩니다.